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갔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넘어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인과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네 손잡고 지금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 그리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